이젠 잊기로 해요. 이젠 잊어야 해요.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. 이젠 잊기로 해요. 이젠 잊어야 해요. 그대 생일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를 잊어요.